반민족적, 반인민적 망언으로 일관된 박근혜 역도의 8.15 경축사를 남순 각계가 규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들, 그리고 오마이뉴스, 연합뉴스를 비롯한 남순 언론들은 박근혜 정권의 후한무치한 고백을 듣는 듯한 역대 최악의 경축사였다고 하면서 박근혜의 망언에 대해 지금까지 본 경축사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내용들이었다고 평했습니다.